전국 제약 및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5일과 26일 평양의 과학기술조은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회에는 교육, 과학, 보건 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제약 분과와 의료기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72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전당에서 25일과 26일에 진행된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토론회에는 122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